전문가 정성희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성희 씨가 내주신 퀴즈요. 저희가 한 주일의 여유를 더 드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엽서를 보내오셨는데요. 그중에서 정답이 있는지 없는지는 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엽서를 제가 보면서 예. 이 게임이 공정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 이 왜요? 프로의 청취자분들이 네. 서울에 계신 분들만이 아니고 예. 전국에 계신 분들인데 네. 아직 플레이어가 전국에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아, 이 점 제가 100번 사과드리오며 그 한 주일을 더 연장에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 주 어떠십니까? 예, 그거 참 좋은데요. 한 주 후에는 그러면 지방에도 전부 영화가 상영이 되는 건가요? 예, 3월 중으로 개봉이 완료한다 하니까는 예. 아, 모든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공정하게 이 게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걸 미처 생각을 못했네요. 그러면 한 주일 여유를 더 드릴게요. 다음 주까지 엽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 엽서의 내용을요. 퀴즈의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네요. 플레이어 중에서 로버트 알트만 감독이 과연 어느 장면에서 출연하고 있는가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정성희 씨 그럼 오늘 영화 소개해 주시죠. 오늘 그 지난주에는 홍콩 영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그러하다면 오늘은 그 유럽 영화에 대해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유럽 영화들이 속속 개봉되고 있고 또 2월 달에는 서울에서 그 유럽 영화제가 있었는데요. 이 영화들은 물론 다 금년 내로 우리나라에 개봉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유럽 영화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참으로 헐리우드 영화와 다르다는 것을 제삼 확인하게 됩니다. 그 우선 제가 한 문건을 소개해드리자면요. 1971년에 페르난도 솔라나스와 옥타비오 게띠노라는 아르헨티나 영화인들이 있습니다. 네. 이 사람들이 제3영화를 위하여라는 글을 발표하면서 영화를 그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눴습니다. 제1영화, 이것은 헐리우드 영화이며 시스템 영화이고 네. 제2영화는 유럽 영화이며 작가 영화인 것 그리고 제3영화는 제3세계 영화이자 민중 영화인 것 네. 비록 아르헨티나 영화운동은 실패로 끝났지만 솔라나스는 헐리우드 영화와 유럽 영화가 다른 범주라는 것을 분명하게 제시한 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염두에 두셔야 할 것은 그리고 오늘 제가 이 프로에서 기어이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유럽 영화에 관한 미신과 신화가 우리나라에 이상하리만큼 깊이 살포되어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여기서 제가 분명히 해드리고 싶은 것은 네. 유럽 영화가 작가 영화라는 이유만으로 예술 영화인 것은 아니며 네. 두 번째, 예술 영화가 일부 속물 예술지상주의자들에게는 네. 그럴듯하게 보일지 모르지만은 결코 헐리우드 시스템 영화보다 훌륭하다는 증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를테면은 알프레드 히치콕의 영화가 장 르누아르의 영화보다 못하다가 과연 얘기할 수 있겠는가 네. 또 코엔 형제의 영화가 리오스 갤럭스의 영화보다 삼류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가 보다 더 정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저 개인적으로는 잉그마르 베리히만의 영화보다는 더글라스 서크 영화가 훨씬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빌 어거스트의 그 따분하기 짝이 없는 최선의 의도 같은 영화들보다는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용서받지 못할 자가 훨씬 흥미진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유럽 영화가 우리에게 갖게 하는 유일한 유해함이 있습니다. 그건 영화를 만드는 사람이 감독이라는 것에 대한 재확인입니다. 네. 전통적으로 유럽 영화는 감독에게 맡겨지며 그래서 헐리우드의 시스템 아래서 작업하는 감독들과는 다른 방법으로 영화를 사고하고 있습니다. 헐리우드 영화는 무엇보다도 장르 영화입니다. 네. 우선 영화의 컨셉트를 결정하고 그리고 감독이 그 틀 밖으로 벗어날 수 없도록 통제하는 형식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헐리우드의 감독들 중 시네아스트의 자리를 차지하는 감독들은 일종의 문맥 사이의 모자이크를 통해서 자기의 소리, 자기의 사고, 자기의 메시지를 끼워 넣는 방식으로 작업합니다. 그래서 헐리우드 영화 읽기는 종종 그 공적인 것과 개인적인 것, 장르와 역사, 이야기 구조와 문화의 중층 구조, 그리고 시스템과 작가 사이에 이중적인 목소리가 되어서 때로는 겹치고 네. 때로는 서로 배반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부조화 때문에 거장 감독들도 믿을 수 없는 졸작을 만들어내곤 합니다. 그 최근의 예가 바로 네. 코폴라의 드라큘라 같은 경우입니다. 네. 반면 유럽 영화들은 감독의 아주 개인적인 페르소나 네. 그 자신만의 독특한 스타일을 네. 선호하고 네. 평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유럽에서 영화가 탄생된 이래 지난 100년에 걸친 시네마데크, 즉 영화 박물관을 통한 영화광들의 꾸준한 배출, 그리고 영화 운동의 소지역 확산, 사회적으로 영화를 예술로 대접하는 분위기, 그리고 영화 잡지들의 진지한 내용들이 그것을 응원하고 네. 있기 때문입니다. 최소한 영국 신문들은 다이애나 왕비와 찰스 황태자의 가십을 크게 다룰지언정 로렌스 올리비에의 사생활을 추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연예인 스캔들에 그렇게 민감하면서 정치인 스캔들의 꿀먹은 덩어리가 되는 대한민국 언론의 태도,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또한 프랑스 텔레비전은 깐느 영화제가 열리면 이 영화제에 장시간을 할애합니다. 네. 게다가 영화관에서 마지막 끝 자막이 올라올 때까지 일어나지 않는 것은 당연하며 텔레비전에서 영화를 할 때 부득이 자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것은 그 과도한 외설이 문제가 될 텐데요. 그때에도 물론 영화가 시작하기 전에 그 이유를 밝히고 정중한 사과문을 곁들입니다. 그야말로 사지절단당한 영화를 명화극장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뻔뻔하게 하고 있는 한국 텔레비전들은 정말 반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1950년대 헐리우드 시스템 영화가 완성되어 유럽 영화극장가를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유럽 영화들은 네. 스타일 영화를 발전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스타일 영화요? 예. 만일 헐리우드 영화가 예. 즉 여러분들이 그 헐리우드 영화를 읽는 것과 유럽 영화 읽기의 차이점을 얘기하라면은 헐리우드 영화가 문화에 관한 읽기를 요구한다면 유럽 영화는 영화 문법에 관한 읽기를 요구합니다. 네. 그래서 헐리우드가 산문 형식이라면 네. 유럽 영화가 시적 형식이라는 말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나 유럽 영화의 위기는 바로 거기서 온 것입니다. 모든 관객들이 영화에 대해 깊이 있는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며 또한 마찬가지로 모든 감독들이 그렇게 영화에 관해서 깊이 있는 사고를 할 수 있는 네. 것도 아닙니다. 유럽 영화는 누벨바그 이후 예. 특히 장립 고다르 이후 빠른 속도로 해체되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페데리코 페리니, 루이스 부뉴엘, 로베르 브레송의 영향권 속에서 영화는 하나의 알레고리가 되거나 그 자체로 하나가 되는, 그래서 더 이상 현실과 관계 맺지 않고 그 자체로 자연이 되는 야심적인 프로젝트를 세워나갔습니다. 이것이 70년대 서독 영화의 거장이라고 알려진 라이너 베르너 파스빈더 이후 더 이상 유럽 영화에는 어떤 장르도 존재하지 않는 영화를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남은 것은 이제 영상과 사운드 단 두 가지뿐입니다. 그 결과 아이러니하게도 네. 영화가 종합예술이 아니라 그 자체로 독립적인 일곱 번째 예술임을 증명하기 위해 그렇게 노력해왔던 유럽 영화가 오히려 유럽에서는 이제 회화나 음악에 더 의존적인 영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영화에서 이제 영화 이론가들이 또 영화 평론가들이 유럽 영화를 이야기할 때 더 중요하게 된 것은 영화가 아니라 르네상스 회화의 구도나 매너리즘의 제스처, 인상주의의 광선, 표현주의의 세트들이 중요해졌습니다. 또 음악의 미니멀리즘과 이른바 사운드스케이프라고 불리우는 현대음악의 개념들이 전면 도입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유럽 영화는 더 새로운 것과 싸워야 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네, 어떤 것이죠? 바로 전적으로 팝 아트의 계보를 연장하고 있는 CF와 로큰롤 문화에서 확장한 뮤직비디오입니다. 이것을 이름지어 유럽의 평론가들은 누벨 이마주라고 부릅니다. 누벨 이마주를 무슨 영화 운동의 하나쯤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레오스 깨락스를 누벨 이마주로 부르고 하는 이 표현은 전적으로 틀린 표현입니다. 누벨 이마주는 유럽 영화에 도전해온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뽕네프의 연인들의 레오스 깨락스, 니키타의 릭베송, 그리고 베티블루의 장자크 베넥스, 요리사 도둑 아내, 그 정부를 찍은 피터 그린어웨이, 그리고 신경쇠약 직전의 여자들을 찍은 페드로 알모도바르, 이들은 누벨 이마주 시대에 여전히 영화는 유효한 매체인가를 질문한 누벨 이마주 세대의 감독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은 곧장 유럽 영화를 하나의 막다른 골목, 스타일의 매너리즘, 주제 없는 형식, 깊이 없는 표면으로 몰고 갔습니다. 실제로 유럽 영화를 본다는 것은 점점 까다로운 일이 돼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최근 개봉 중인 영화를 예로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네. 만일 시점 쇼트에 관한 심각한 논쟁을 제쳐두고 클로드 소테의 그 원제 겨울심장, 제목은 그 촌스러운 금지된 사랑을 본다는 것은 멜로드라마 이상으로 그 의미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1920년대 인상주의 실험영화 감독들의 미학에 대한 경험 없이, 최소한 그 영화들에 관한 체험 없이 리우스 갤럭스의 뽕네프의 연인들을 논쟁한다는 것은 인상주의 영화 감상 바깥으로 한 걸음도 나갈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개인적으로 지난해 가장 충격적으로 본 유럽 영화는 모리스 피알라의 반고흐였었습니다. 유럽 영화는 벌써 여기까지 왔는가라는 놀라움이 아니라, 아니 도대체 유럽 영화는 어디로 나아가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경이로움이었습니다. 반고흐는 영화 보기의 관습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던지는 질문은, 지금까지 영화에 대해 질문을 던진다는 것은 화면을 어떻게 꾸며나가는가, 즉 미장센느란 무엇인가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반고흐라는 이 영화는, 모리스 피알라는 미장센느에 관한 미장센느 영화를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이것을 이름지어 미로에 빠진 미장센느라 불러서 미장 아빔이라고 부릅니다. 복잡하네요. 물론 여전히 구태의연하게 영화를 만드는 유럽 감독들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 유로파의 라스 폰 트리에나, 토토의 천국의 자쿠 반 도르마일 같은 감독들은 과거의 모더니즘으로 예전의 전통을 이어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993년에 서 있는 유럽 영화는 분명히 세 가지 점에서 전적으로 새로워지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유럽 영화들은 영화가 영화이기를 그만두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영화가 아닌 이미지 그 자체가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영화를 볼 때 이것은 무슨 영화이며 어떤 장르이고 이런 내용을 담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거의 무의미한 것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보고 있는 이미지가 왜 머무는가, 그것이 머문다면 그것을 보고 있는 나는 무엇에 의존해서 그것을 머물게 만드는 것에 관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데카르트적인 전통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영화는 꿈이 아니며 똑같은 의미로 영화는 현실이 아니라는 것을 유럽 영화는 전후에 증명해왔습니다. 네오리얼리즘의 부패, 시네마 베리떼 운동의 실패가 모두 그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화는 꿈이나 현실과 아무 관계가 없는 상상적 형식이 아닌가라고 묻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영화는 점점 꿈과 현실 사이의 구분에 관해 무관심해지거나 또는 그 경계선상을 뒤섞는 영화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마도 안스 위르겐 지버베르크나 장마리 슈트라우프 같은 감독의 영화가 이 경향을 극단까지 밀어붙이는 예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의 상업적이고 타협적인 시도가 바로 안개 속의 풍경이나 또는 황새에 멈추어선 발걸음이라는 영화를 찍은 데오도르 앙게로플로스 같은 감독일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유럽 영화는 이제 영화는 영상의 아주 특수한 모델의 하나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영화가 영상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했었지만은 이제부터는 영상의 여러 가지 모델 중에 하나가 영화라고 생각하기를 제안하는 것입니다. 90년대의 고다르 영화가 그렇고, 황갈색 밤이라는 영화, 우리나라에는 세비지 나잇이라는 제목으로 개봉될 예정인데요. 그 영화로 데뷔한 시릴 골라르, 이 사람은 90년대의 리우스 갤럭스라고 불러도 지나치지 않을 감독인데요. 이 사람 영화가 그렇고, 또 파리는 깨어난다라는 영화를 찍은 올리비에 아사이아가 그렇고, 미녀 싸움꾼을 찍은 자크 리베트의 영화들이 분명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언제나 바로 여기입니다. 그러하다면 그런 유럽 영화를 여기서 지금 보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갖는가를 물어보는 것이 아마 가장 중요한 질문일 것입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이 과정 속에서 정말 진지한 유럽 영화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잠시 제가 질문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영화라는 장르는 대중예술인데요, 그 영화라는 것이 더 이상 영화이기를 거부한다면 대중을 포기한다는 얘기고, 그렇다면 자신의 존재 자체를 포기한다는 얘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우리가 유럽 영화를 볼 때는 헐리우드 영화와는 다른 점, 어떤 점을 보고 어떤 식으로 그 영화를 받아들여야 될까, 그런 문제도 그래서 제기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이것은 영화 일반에 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유럽 영화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 실제로 파리에서, 그 프랑스 영화를 사랑한다는 파리에서도 직접 가보면은 줄을 들어서 있는 영화들은 대부분 헐리우드 영화입니다. 네. 유럽 영화는 영화를 대중예술이라 부를 수 있는 것을 헐리우드 영화에 넘겨주는 것이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오히려 저는 유럽 영화에 있어서 이런 점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오히려 그 유럽 영화가 예술 영화라는 지적 허영심을 만족시키는 상업적 의도를 숨긴 싸구려 삼류 예술 영화가 대부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지적해야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네. 아름다운 이야기 같은 영화를 찍은 클로드 둘루시 감독이 그 전형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영화 엘리트라는 미신을 유포하는 아주 악질적인 삼류 예술 영화들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유럽 영화가 안고 있는 유럽의 근심은 우리와 너무 멀거나 심지어 아무런 상관이 없기까지 합니다. 이것을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의 하나로서, 또 영화를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려는 애정으로서, 그리고 좀 더 심각하게 빠져드는 것은 그 자체로 의미 있고 필요한 일이기는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영화들에 대한 논쟁으로 유럽 영화에 관한 열등 컴플렉스를 만들어내려는 앞잡이들은 당연히 비판받고 경계받아야 네. 마땅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결국 가장 필요한 것은 유럽 영화가 헐리우드 영화와 함께 서구로부터 전해오는 지배담론의 하나이며, 바로 그것이 한국 영화에 관한 자격지심을 만들어내는 이중장치 중에 하나라는 것. 그래서 헐리우드와 유럽 영화는 어쩌면 우리에게는 쌍둥이 또는 동호반복에 불과하다는 것. 그래서 결코 유럽 영화는 헐리우드 영화에 대항해서 영화를 지켜온 것이 아니라 이들은 일종의 쌍둥이이며 동호반복이라는 것. 이것을 영화를 사랑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인정해야 할 것이며, 바로 그것을 인정하면서부터 한국 영화를 한국과 연관지어 새롭게 사고하는 그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정성희 씨의 말씀은 우리가 유럽 영화, 뭐 프랑스 영화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특별히 어떤 경외감 같은 것을 가지고 보는 경우가 많아요. 유럽 영화 하면 잘 만들어진 것, 이런 선입관을 갖고 영화를 보기가 쉬운데, 결국은 헐리우드 영화나 마찬가지, 그러니까 다른 문화 속에서 현한 또 다른 영화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영화를 볼 때 유럽 영화에서 우리가 봐야 할 부분이 따로 있고 헐리우드 영화에서 봐야 할 부분이 따로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점을 중점적으로 보면 우리가 유럽 영화를 좀 더 이해하게 되고 좀 재미있게 볼 수 있을까, 그것도 좀 알고 싶은데요. 유럽 영화는 정통적으로 그 작가 영화였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헐리우드 영화가 문화에 대한 모자이크라면 네. 유럽 영화는 화면을 만들어 나갈 때 감독 자신의 개인적인 억압이 네. 개인적인 페르소나가 예. 개인적인 메시지가 말 그대로 화면 전면에 나옵니다. 문제는 관객이 그 감독과 같은 감수성, 같은 공감대, 같은 문화 공동체에 있을 때는 그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으나 네. 그 끈을 일단 놓치면 헐리우드 영화와는 달리 전혀 그 영화에 대해서 장님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치명적인 예. 약점입니다. 예. 그래서 영화에 대한 일정한 교육이 되어 있고 영화에 대해서 일정한 역사를 알고 있고 그리고 화면을 읽어낼 수 있는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네. 유럽 영화는 좋은 지적 퍼즐이 될 수 있을지 네. 모르나 네. 영화를 하루 12시간의 일을 끝내고 예. 그리고 이제 낮에 흘린 땀으로 더 이상 밤에 흘릴 악몽으로 꿈꾸어 흘릴 땀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 영화는 어쩌면 그것이 좋은 영화이니 보아야 한다고 강요하는 것은 저는 결코 좋은 태도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자체가 악몽일 수도 있겠군요. 하지만 영화를 사랑하시는 분들이라면 유럽 영화도 읽기 위해서 그만큼의 노력을 또 기울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물론입니다. 그것은.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아까 전에 정성일 씨가 황색의 밤이라고 소개해 주셨죠? 영화 레니 포베, 야수의 밤 중에서 라바였습니다. 감독인 시릴 골라르가 직접 불렀고요. 다음 곡은요, 대구 평리 5동의 허은주 씨, 서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의 이사욱 씨, 서울 정릉 2동의 정지훈 씨, 서울 반포동의 서민석 학생, 그리고 진명 학생, 대전 도마 2동의 최지은 씨, 광주 주월동의 박경재 씨, 경기도 의정부의 임정화 씨, 대전 천사 이상양, 대전 동구 인동의 전지영 씨, 서울 도봉구 방학이동의 박소연 씨의 신청곡입니다. 영화 라스트 모히칸 중에서 I'll Find You 끌려나듭니다. 'Cause aching all the time. Goodbye. Scaramouche, Scaramouche, will you do the Fandango? Thunderbolt and lightning, very, very frightening me. Galileo, Galileo, Galileo, Figaro, Magnifico. I'm just a poor boy and nobody loves me. He's just a poor boy from a poor family. Spare him his life from this monstrosity. Easy come, easy go, will you let me go? Bismillah. No, we will not let you go. Let him go. Bismillah. We will not let you go. Let him go. Bismillah. We will not let you go. Let me go. We will not let you go. Never. We'll not let you go. Never. Mamma mia, mamma mia, mamma mia, let me go. Beelzebub has a devil put aside for me.